고린도전서 제2장 4절 5절을 설교하고자 합니다만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4절 보겠습니다.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그래야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복음 전도에 가르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 전파에 반대에 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허무맹랑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미련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호소해서 그 사람들의 지적인 동의를 받아내기에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도는 자신이 말하듯이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에는 졸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이 미련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구속의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복음의 사실을 비록 자기가 지식에는 졸하지 않지만 졸하지 않고 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도 이 세상 그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질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을 설득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지식에는 졸하지 않을지 모르나 말에는 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에 자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자기의 어눌한 말과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의 지혜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이 미련한 복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는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결실을 확신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논리와 지식이 세상 사람들을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생각을 바꿔놓을 만큼 그렇게 논리와 추론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논리가 십자가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타난 지혜였으나 인간에게는 가려워진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가리워진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드러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도였습니다. 어느 눈의 말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설득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미련하다면 놀라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물론 능력입니다만은 십자가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복종하신 죽음에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메시아를 보여준다는 이런 역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지혜로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메시아로서 나무 위에 달리셔야 했다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을 불러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메시아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것으로 설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가 안 떨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도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이 사도의 가슴 속에 체험적으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논리로 입증하고 깨달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선조들의 복음이고 교회의 복음이지 여러분의 복음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사도가 로마서에서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My Gospel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말하자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육화시켜야 돼. 복음이 육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낮아지셔서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아무도 그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시지만 아무도 그가 우리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비록 우리는 들었고 예수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오셔 와서 그 복음이 육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려와서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와 복음이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증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혜 있는 헬라인들을 설득할 수 없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유대인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이적을 구하던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 복음을 사람의 지혜로 설득할 수 없는데 그 전하는 바울이 설득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설득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들이라도 종이나 자유자나 혹은 로마인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할 때 그 십자가를 오히려 말로 지혜로 설복하려고 할 때는 설복되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단지 말했을 때 이상하게 설복될 것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며 떨었는데 그 지혜롭고 교만하던 헬라인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지적인 교만들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메시아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던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표적을 보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단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그는 바울은 어떤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복음의 의미를 진술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 끝까지 자신들이 허무한 종교에 매여 살아왔음을 깨닫고 구약을 새롭게 보고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은, 이런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논리로 설복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논리로 설복시키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지적인 설복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접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에 아주 능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언어라고 논리가 일천한 무신론자들과 함께 논쟁을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기의 주장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꽤 있는 마음의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논리는 그 다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방벽과 같이 굳건히 서 있어서 도무지 나의 말씀 전파를 듣고 믿어줄 것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합니다. 쉼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초청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복음의 위대한 승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고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싫어하는 무리들의 대적을 받고 어떤 지방에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길을 떠나셔야 됐습니다. 이런 일은 그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그 모든 경험을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어 성경에는 아카리오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유카이로스, 좋은 시간에 혹은 나쁜 시간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좋은 시간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불편한 시기에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자기의 지식으로서 그 복음을 설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혜가 없고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미련한 복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미련한 복음 앞에 자기들이 미련함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적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복음 이적을 구하고 이적을 행하던 사람들을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야말로 최대의 이적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며 복음은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땅끝까지 줄다름치며 때로는 불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해갈시키는 역사를 주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미련함을 사람들이 규탄할 때에 바로 그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터져나오는 지혜로운 생수의 복음을 마시며 기뻐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한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지혜 없고 미련함을 인하여 모두 그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여하며 하며 복음의 광대한 세계 속에서 입을 벌리고 담을 줄 모르는 신앙의 감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더니 복음 전파는 우리 손에 있다 그러니까 아멘을 적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고칠 자를 고치시고 거꾸로 뜨릴 자를 거꾸로 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트리거나 새롭게 살리시는지 안 살리시는지는 복음이 전파되어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복음을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바로 세워지기 전서부터, 전전주서부터 복음을 전했죠. 그때는 요즘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풀타임으로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뭐 한 두세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서부터 수없이 그냥 열심히들 했는데, 근데 한 6개월쯤 했을 때까요?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설교자인 저로서 느낀 거죠. 그게 뭐냐면, 전도에 대한 어떤 잔잔한 회의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열매가 너무 적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수십만 장을 뿌렸는데 열매가 너무 적다, 그것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은 저쪽 동네에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 확실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험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석 달만 전도하기를 딱 쉬면 그 다음엔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도 거의 사라져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회의에 우리들이 빠져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한 몇 달 동안 설교로 다시 그런 것들을 다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거두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인하여 고민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복음 전파를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는 고민이 되어야지, 열매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고민은 신령한 고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고민이 아니에요. 그건 우매한 고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고민, 거룩한 고뇌가 아니라 천박하고 그리고 인간의 태만함을 유발시키는 고민이에요.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몇 명을 전도하다 죽을 것입니까? 목표 있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몇 명까지 교회가 커지기를 바랍니까? 전 그런 목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타락해서 그런 목표를 말하거들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지 말으라고, 말해달라고 제가 개척한 지 한 달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애써서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능력의 복음을 들고 누볐던 그 놀라운 기독교 전파의 전설적인 도시들이 지금은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복음이 꽃이 피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대부분 회교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의 영광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랬으면 바울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각자 시대를 위해서 각자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가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다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자꾸 혈압 높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조국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천국에 가서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미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하고 좌절하되 신령한 근심을 해서 그 근심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다시 불같이 뜨거운 사명감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소망이 북받치는 이런 거룩한 고민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나 하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생각도 없이 입에서 쏟아내면서 그런 무기력을 사람들에게 옮기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아셨고 또 그와 같은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가 온 것을 알고도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미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지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의 부요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과에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신령한 지혜에 눈뜨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더욱더 이 복음이 더 급히, 더 다급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다급한 심령을 가져야 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는 이 복음이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한 지혜에서 깨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득될 수 없는 무지하던 그 지혜와 그 십자가의 무지함이 지혜 없음이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능력을 구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설득할 수 없었죠. 바울이 뭐라죠? 내가 사람의 지혜로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그는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그 자체는 지식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되어지기만 하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뜨려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놀라운 지식의 말로 완전히 설명되어서 신령한 은혜를 통하지 않고도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자기 손에 들려진 십자가의 복음과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 교만한 앞에 이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로서 설명을 해서 저들에게 납득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 특권의식이 강하던 유대인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끌어안고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입맞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만하던 헬라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지혜를 미련하다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고 찬미하는 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오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뭘 하던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미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비만 오면은 길이 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불도저가 한 번씩 땅을 깎아주고 가야지만 그 원만한 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그 불도저도 말이에요. 이 트랙터 이렇게 미는 거 이 여러 종류잖아요. 뭐 심지어는 티코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 여기 와가지고 부릉 그리고 미는데 아 도무지 나가질 않아요. 앞에 말하자면 굉장히 막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있어요. 미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땅을 깎으니까 조금 있더니 큰 차가 오더니 말이야. 붕 하더니 연기가 굴뚝에서 시커멓게 나가더니 한번 밀어버리니까 글쎄 그 바위가 아마 산산이 부서지면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지혜와 논리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인간의 미련함의 뿌리가 뽑히고 인간의 지혜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도 그 복음이 인간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단지 잘 정리된 지식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말하자면은 편견이 뽑히고 그리고 주의 놀라운 말씀이 가슴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말하라 그러면 믿게 되기까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이 속에서 일어난 작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믿음이 심겨진 것이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심겨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심겨진 것이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방법으로 심겨진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말은 서로 못하지만 이 사람이나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건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하면 제가 말하면 이런 사람 다 이해한다고. 할렐루야.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렇게 강한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사역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즐겨 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있었습니다. 아무 성과를 받지 못하고 그 동리의 귀족들에게 말하자면은 항의를 받고 떠나야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령의 필요함을 절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성령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자기를 둬야지만 그 결핍을 느끼게 된다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필요함을 절박하게 느낄 이유가 없어요. 예? 성령이 지혜 안 주셔도 오늘은 뭘 먹고 내일은 뭘 입어야 할지 다 안다 얘기예요. 예?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는 절박하게 성령의 필요함을 느껴요. 저는 주일학교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요즘들은 뭐 그냥 뭐 금방 했다 또 금방 그만두고 뭐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도사들이 주일학교 선생 한다고 뭐 또 청년부 리더 한다 그러면 손을 꽉 잡고 1년은 하는 거냐고 아주 다짐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는 참 답답한 세상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고통이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나 자신을 추스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 밖에서 살아갈 때는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일날 딱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딱 보면은 그걸 절박하게 느껴요. 그렇죠? 절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서 감사해.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것이 도전이 돼요. 어? 그런데 이게 다 말라버리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안심이 되니까 게을러지고 적게 나오면 실망이 되니까 낙담이 돼서 그만두고 싶고 어? 이렇게 인간이 아주 말하자면 지혜로운 거예요. 좋지 못한 의미에서 지혜롭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를 때마다 심각한 말하자면 능력의 부족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기가 막혔던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누구 들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세상에 저 생둥생둥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좀 봐. 아이고 또 졸기까지 하네.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절대적인 능력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건드리고 그리고 상처만 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장사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되어서 퓨욱 하고 날아가서 말해요. 쾅 하고 꽂혀서 도저히 뽑히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깊숙이 꽂히는 그런 말하자면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수많은 지혜 그리고 계시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계시의 세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자신이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그 성령의 능력을 죽는 날까지 의지했던 그 이유를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간단해요.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자기를 두었어요. 자기를 두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매 순간순간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사명과 그리고 소명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능력을 향하여 목마른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제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전파해서 꽤 여러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그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순간들 위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더라면 그 우리의 말하자면 정성을 다한 헌신을 통해 지금 우리들이 거두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후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말의 전 우리 나의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매 순간마다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내 말을 사용하셔서 저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는 성령의 증거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복음 전파에 항상 동행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기가 막히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 마음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심으셨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있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린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무능한 죄인을 사용하시고 바울같이 지식에 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론과 같이 말에 능하지도 못한 나의 이 어눌한 증언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의 복음을 심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심각한 그런 결핍과 모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옳은지 그런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순수한 복음이 교회에 충만해야 할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 자체로 자긍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유효하게 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 전도 속에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은과 금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참다운 변화를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 자랑하지 않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